그렇게나 말하고 싶던 Say I love you. 쉬고 싶은 밤에도 바쁘던 아침에도 그대 내게 쉴 곳을 마음속에 마련해요. 내가 더 잘할게요. 그 맘을 내게 나눠